HUBS 슈퍼 닌텐도 월드 안녕하세요 플레이어들 이곳 뉴 슈퍼 닌텐도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침 저녁에 갑자기 추워진 요즘 따숩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1층에 살아서 그런가 바닥에서 냉기가 다 올라오더라고요 밤에는 이불을 꽁꽁 싸매고 오들오들 떨 정도로 추웠어요 겨울 이불을 아직 안 빨아서 여름 이불이거든요. 내일 아침에는 꼭 겨울 이불을 깨끗하게 돌려야겠습니다. 그래도 가을 겨울 날씨를 정말 좋아하는 저로서는 가슴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네요. 저번에는 버스에서 자다가 실수로 조개사까지 가버렸는데 글쎄 팥붕어빵을 4개에 1,000원으로 파는 마차가 있더라고요. 자다 일어나서 정신없지만 않았어도 사먹었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곧 붕어빵이 여기저기에 널릴 테니까 올 겨울 첫 붕어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스테이지 미션을 해보겠습니다. 스테이지 5의 미션 사랑스러운 동물 친구 사귀기 여러분 이 게임 아시나요? 밥 주고 산책하고 대회에도 나가는 게임이에요. 콜드 크러쉬의 Your Dog Loves You 너와 걸을 때면 난 내가 사랑하는 걸 느껴 너와 발을 맞출 때 yeah. 이렇게 기분 좋은 걸 향기로운 풍경 I feel like something new 언제 어디든 곁에 있을게 우린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너가 날 안아주면 말을 건네지 않아도 서로를 바라봐 주면서 웃어줘 함께 하는 순간 한 번 더 안아줘 Every day and night 만났을 때 우리가 영원할 거란 걸 난 가끔 걱정이 돼 세상이 너와 날 외면할 때 그래 사실 난 겁쟁이야 좀 예민하고 밥 주고 산책하고 대회에도 나가는 게임 맞아요. 바로 닌텐독스입니다. 이 게임은 강아지를 의미하는 독스랑 닌텐도를 붙인 말인데요. 이름 그대로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게임이랍니다. DS 기준 2005년 4월 21일 발매된 역시나 꽤나 오래된 타이틀인데요. 올해 3월 기준 판매량 2,396만 장. 전체 DS 게임 중에서 2위를 차지한 간판급 게임이죠. 근데 보여지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마리오나 포켓몬이나 이런 게임에 비해선 인기가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 소개했던 마리오 카트는 물론이고 모든 DS 포켓몬 시리즈를 제친 판매량이라니. 대체 어떤 부분이 닌텐도스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박진감이 넘치는 컨트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미션이나 엔딩도 없는데 말이죠. 아마 일상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로 대중성을 사로잡는 데에 성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닌텐도스 발매 이후로 반려동물을 소재로 한 게임이 엄청 많이 생겨나기도 했으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닌텐도스를 정말 자주 했어요. 아니, 매주 그 소리라고요? 맞는 얘기긴 하네요. 닌텐도 게임을 엄청 좋아하던 어린이였으니까요. 아이, 그래도 닌텐도스를 특별히 많이 했던 건 맞아요. 어느 정도 유창하게 말을 하고서부터 강아지를 키우자고 부모님께 쫄라댔거든요. 헤이덴의 Let's Play Talk. 엄마랑 아빠도 어렸을 때 강아지 키우지 않았냐? 왜 우리는 안 되냐? 내가 밥도 주고 산책도 시키겠다. 엄청 찡찡댔죠. 지금이야 한 생명을 책임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알게 돼서 더 쪼르진 않지만요. 그때는 인생 소원이 강아지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닌텐도스를 통해서 그나마 대리만족을 했던 거죠. 시추를 키웠는데 하얀색 털을 바탕으로 갈색 얼룩이 나 있는 친구였어요. 이름이 뭐더라? 아롱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르면 달려와서 꼬리를 흔들고 특히 빠르게 장애물을 통과하는 어질리티 대회에 아주 출중한 재능이 있었던 우리 강아지. 그러고 보니까 닌텐도스를 초기화하고 새로 시작하면 제일 어려웠던 게 있는데요. 바로 어떤 견종의 강아지를 입양할 것인가 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치와와, 닥스훈트, 시추, 토이푸들은 물론이고요. 복서, 퍼그, 허스키, 비글, 핀셔, 시바이누 같은 강아지도 키울 수 있어요.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훨씬 많아요. 그리고 3DS 전용으로 발매된 후속작의 이름은 닌텐도 독스 앤 캣츠로 고양이까지 기를 수 있게 됐죠. 행동 고증도 아주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우선 강아지랑은 다르게 산책을 시킬 수 없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가 하면 불러도 들은 채 만 채 합니다. 게임 플레이에 있어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고양이의 시크한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죠. Feel like I'm your cat, I'm your dog. 두 눈에 너밖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캣 앤 독. 나는 너만 있으면 I don't wanna be a friend. 너를 주기 싫어 너와 can I be a pet. 24시간을 계속해서 네 옆에 별을 자르 그래 네 옆에 별을 자르 It's okay okay. 너를 주기 싫어 너와 can I be a pet. Keep on grooming keep on poking 계속 네 옆에 별을 자르 그래 네 옆에 별을 자르 친구들은 말해주지만 절대 상상 못하지네 애교 틱틱 대고 무관심한 애도 내 까칠한 여가 말하지 못해도 Oh my god 네 맘은 뭘까 대체 날 만남 난 강아지가 되지 지루한 이 집산 머리 대신 너와 외가 싶어 피스빛 산책까지 매일 내 빛의 상승 넌 빨갛고 파랗게 빛이나 나는 너만 있으면 닌텐독스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DS 활용도에도 있어요. DS는 화면 두 개, A, B, X, Y 버튼, 십자키, 그리고 터치펜을 주로 사용합니다. 닌텐독스의 경우에는 터치펜을 가장 많이 쓰는데 강아지를 쓰다듬기도 하고 목욕도 시키죠. 장난감을 던지거나 어질리티 대회 장애물을 통과시킬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기능은 바로 음성인식인데요. 지금이야 익숙하고 당연하지만 2005년에는 아주 새롭고 고급 기술이었죠.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 멍 하면서 달려오고 앉아, 엎드려 같은 재주를 알아듣는가 하며 비눗방울을 들고 바람을 후 불면 버블이 퐁퐁 나오는 장난감도 있죠. 그럼에도 역시 당시의 기술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계가 일상적인 목소리 어조를 알아듣기는 좀 어려워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앉아는 인식이 안 되고 앉아는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닌텐독스 유저들은 게임기가 알아듣는 어조를 로봇캅 음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느리게 또박또박 마치 TTS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2008년에는 음성인식 속 터져 라는 이름의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 유저들의 원성이 잦아있는데요. 숭실대 정보통신전자공학부 배명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아무래도 해외 기술은 한국어 음성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음성인식 기술이 많이 발전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혜리의 견해 차이. 이쯤에 서 있으면 볼까요? 이렇게 달라진 나랄까요? 오늘도 여기 여기에 서 있어요. 당신이 멀어지던 그곳에 얼마나 기다리면 올까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많이 보고 싶어요. 아직도 많이 사랑해요. 난 지나가는 사람들 눈을 보다가 날 따스히 봐주던 그 눈을 떠올려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나를 꼭 안아주세요. 스페셜 스테이지. 뉴 슈퍼 닌텐도 월드의 스페셜 스테이지에서는 오늘의 게임과 관련된 현실에서의 사건 사고를 소개해드립니다. 따단딴 따단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경기가 열린다? 사실 닌텐둑스랑은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러운 마음에 아시안게임 얘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 부문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왕좌의 영웅, 몽삼국, 도타, 피파온라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스트리트 파이터 이렇게 7개의 종목이 선정됐는데요. 하지만 종목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중국 한정으로 유저가 많고 중국에서만 대회가 열리는 게임, 심지어 중국에서만 서비스되는 게임까지. 축구와 같은 전통 스포츠와는 달리 게임을 제작한 게임사와 서비스 지역이 천차만별인 e스포츠이기에 더더욱 세심하게 선정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번에 우리나라는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스트리트 파이터, 그리고 피파 온라인 이렇게 4개의 종목에 출전했는데요.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메달을 땄답니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5전 5승! 심지어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금메달을 거머쥐었죠. 역시 우리 애비 페이커 형님! 이 밖에도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44살의 김관우 선수가 금메달,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선 은메달, 티파 온라인에선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역시 e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이네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라이즈. Welcome to a world no heroes and villains. Welcome to a war we've only begun. So pick up your weapon and face it. There's blood on the ground, go and take it. You get one shot to make it out alive. So higher and higher you chase it. It's deep in your bones, go and take it. This is your moment, now is your time. So prove yourself and rise, rise. 오늘은 이렇게 닌텐독스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뭐랄까, 닌텐독스 얘기를 할 땐 차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는데 아시안게임 얘기로 넘어가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 되고 경기를 볼 때 피가 끓는 느낌이 되살아나고 그랬네요. 모두 게임인데도 저마다 다른 분위기와 매력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수능이 끝나고서 놀다 놀다 지쳐서 새로운 게임을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리그 오브 레전드였는데 그거 난이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집에서 해봤자 슈퍼 마리오나 깨작거리던 저한텐 말이죠. 자신의 전략을 짜고 상대방의 동선도 살피고 스킬이나 아이템 조합법까지 외워야 하는 그런 복잡한 게임은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닌텐도 게임을 열심히 하려고요. 아, 물론 중간고사 끝나고 말이죠. 뉴 슈퍼 닌텐도 월드도 중간고사 기간 동안 쉬고 11월 2일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모두 시험 파이팅 하시고 11월에 만나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자 김소은, 개발자 윤리경, 그리고 저는 플레이어 배윤이었습니다. 안녕! HUBS